정해놓은 끝은 없는 거야. 우리 운명처럼 만났던 날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. Ooh, yeah. 눈을 뜨는 아침에 Oh baby love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보고 싶은 걸 어쩔 거야. 지루했던 하루가 숨이 벅찰 만큼 아름다워. 나 이렇게 너를 향해 달려가 내가 사는 하나의 이유. I'm running to you. 다른 고민은 잠시 접는 거야. 우리 함께라는 걸 기억해. 저보다 강한 하나잖아. Ooh, yeah. 울고 싶은 날이면 Remember you. 나를 구원해줄 단 한 사람 너에게 달려가 안길 거야. 지루했던 어제는 다가올 내일에 던져버려. 나 이렇게 너를 향해 달려가 내가 사는 하나의 이유. Ooh, I'm running to you. 달라질 거야 이 세상에. 내가 못할 일은 없는 거야.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오직 너를 위해. Oh. 지루했던 하루가 숨이 벅찰 만큼 아름다워. 나 이렇게 now.